6.25 미대 반대 투쟁의 날이 저만 노동계급과 직민군들의 성토 모임이 22일 미대 침략선 혐오노 격침 기념비 앞에서 진행됐습니다. 관계부문 직민이 일꾼들, 노동자들, 직민군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.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미제야말로 인두겁을 쓴 야만의 무리, 한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극악한 원수들이라고 교탄하고, 세월은 흘러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백년 숙종 미제에 대한 우리 민의 멸족의 의지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화산처럼 불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